세상은 멈췄다. 다 지난 일이라고 다 잊었다고 수백 번 되뇌어도 심장이 말을 안 들어. 이렇게 아픈데 숨도 못 쉴 만큼 아픈데 하루는 온통 너로 시작해 너로 끝나는데 내 세상엔 네가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데 내 세상은 멈췄다. 숨 쉬는 법도 잊은 채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시간만 가리켜 네 세상엔 내가 없는데 고장나버린 심장은 너만 향해 뛰어 내 세상은 너였나 봐 무너져 내려 난 낮은 격이 있는데 넌 벌써 저만치 가버렸네. 시간은 나에게만 흐르지 않나 봐 네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와 왜 또 어제는 오늘이 되고 내일도 어제가 될 뿐이야. 이 아픔이 무뎌질까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난 아직도 모르겠어. 그저 멈춰진 세상 속에서 너를 그릴 뿐 내 세상은 멈췄다. 숨 쉬는 법도 잊은 채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시간만 가리켜 네 세상에 내가 없는데 고장나버린 심장은 너만 향해 뛰어 내 세상은 너였나 봐. 머리와 가슴이 싸워 결국도 네 흔적 위를 헤매 수백 개의 밤을 술로 지새워봐도 취한 내 입에선 또 너야. 그래 내 세상은 멈췄다. 네가 떠나던 그날 그 시간